인천에 가려고 하는데요. 지하철 몇 호선을 타야 해요? 1호선을 타시면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? 여긴 4호선밖에 없으니까 우선 4호선을 타세요. 그리고 서울역에 가서 1호선으로 갈아타세요.